네 안에 호랑이 야 요 물고 물리는 야규 강식의 forest 우스갯 속에 타오르려는 불씨 던지지 못하게 서둘러 날 밟지 Don't tie me tie me up tie me tie me up 가만히 놔두면 너란 묻어난 성질 건들면 이빨 드러내지만 너는 너를 길들이려 하지마 Don't tie me tie me up tie me tie me up 회색 정글 단 하나의 rope 그건 날 더 자극했을 뿐 달려들어가 즐겨 let's grow So bring it on bring it on bring it on 네 안에 호랑이 더 거침없이 세상에 널 막고 불거놔 너의 걱정거리 집어먹어 야미 Hands in the air 대는 보이지마 깨워봐 Hurry up wake up 깨워봐 Hurry up 되찾아 달려 vroom vroom 목소리를 가다 담아 갇혔던 갈망이 한꺼번에 터진 scream 날 따르듯 날 피해 세상이 흔들리게 더 날 뛰어봐 본능을 따라 여긴 이미 paradise 새초 이래 다시 쓰는 brand new life So tie me tie me up tie me tie me up 회색 정글 단 하나의 room 자비 없는 멍이 섰을 뿐 부르짖어 널 위해 let's grow hey! So bring it on bring it on bring it on 네 안에 호랑이 더 거침없이 세상에 널 막고 불거놔 너의 걱정거리 씹어먹어 야미 Hands in the air 대는 보이지마 깨워봐 Hurry up wake up 깨워봐 Hurry up 달콤한 승리 We can make any more sound Don't pick it loud 속여진 이 백소 sound 환석이 터져나